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일본어를 함께 공부하시죠. 네, 오늘은 제40과입니다. 중요 표현은 아타마가 즈키즈키시마스.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입니다.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감기에 걸려 방에 누워있는 안나를 사감이 걱정하며 보러 왔습니다. 제40과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중요 표현은 아타마가 즈키즈키시마스.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오카요ですよ. 딸조와 도? 아타마가 즈키즈키시마스. 소. 欲しいものがあったら言ってね.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おかゆですよ。体調はどう? 頭がズキズキします。 そう。欲しいものがあったら言ってね。 대화 내용을 설명드리죠. 사감이 소화하기 좋은 음식을 만들어 안나 방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카유ですよ. 죽이에요 라고 말했는데요. 오카유는 죽이란 뜻이고 です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요는 문장 끝에 붙이는 조사로서 새로운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오카유です 라고 하는 것보다 오카유ですよ 라고 하는 쪽이 기숙사 사감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네요. ですよ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사용을 하면 좀 건방지게 보이죠? 자, 그럼 대화 내용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감이 안나에게 물었습니다. 다이초와 도? 몸 상태는 어때? 라고 물었는데요. 다이초는 몸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와? 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고요. 도는 어때란 뜻인데요. 상황이나 상태를 물을 때 사용합니다. 문장 끝에 억양을 올려서 말해야 합니다. 그럼 정중하게 물을 때는 타이쪼와 도 데스까? 라고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죠. 그러자 안나가 대답했습니다. 아타마가 즈키즈키시마스.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아타마는 머리란 뜻이고 나 는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즈키즈키시마스 는 지끈지끈거립니다. 욱신거립니다. 라는 뜻이고요. 즈키즈키 는 머리에 강한 통증을 느끼는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어입니다. 여기에 시마스 합니다가 붙으면 동사가 됩니다. 즈키즈키시마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머리 외에 다른 곳에도 사용하나요? 네, 그럼요. 치아나 상체의 통증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중요 표현,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를 연습해 볼까요? 아타마가 즈키즈키시마스. 아타마가 즈키즈키시마스. 이어서 사감이 안나에게 말했습니다. 소. 그래. 라고 말했는데요. 사감이 안나의 상태를 걱정하는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죠? 欲しいものがあったら言ってね.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렴 이라고 했는데요. 欲しい는 원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物는 것이란 뜻이고요. 나는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아ったら는 있다면 이란 뜻인데요. 그런데 이 타라라는 표현 기억하시나요? 네, 타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あります. 있습니다의 타형인 아따에 라를 붙여서 아따라라고 하는데요. 있다면이란 뜻의 가정의 의미가 되죠. 이때는 이마스 말합니다의 태형입니다. 이때는 이때 그다사이 말해주세요의 그다사이 주세요가 생략된 친근한 사이에 쓰는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는 문장 끝에 붙여서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그럼 제40과 대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아타마가 즈키즈키시마스.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おかゆですよ。体調はどう？ 頭がズキズキします。 そう。欲しいものがあったら言ってね。 다시한번들어보시죠。 おかゆですよ。体調はどう？ 頭がズキズキします。 そう。欲しいものがあったら言ってね。 이어서선생님가르쳐주세요코너입니다이강좌의감수자인도쿠나가아카네선생님이학습포인트를설명해주시는데요오늘은과거나완료를나타내는동사의타형이나왔습니다지금까지사전형과태형을배웠는데요동사활용법을외우는좋은방법은없을까요 私が教えましょう 선생님이이렇게설명하시네요일본어동사는세가지형태로나뉘어져있고그룹별로활용형을만드는법이정해져있습니다첫번째그룹은 書きます 씁니다처럼마스아음절의모음이이인동사입니다이그룹의동사는활용할때마스아음절이변화합니다사전형을만들어볼까요 書きます 씁니다는키를쿠로바꾸어서 書く 가됩니다과거나완료를나타내는타형은키를이로바꾸어서 書いた 썼다라는의미가됩니다마스아음절의변화방법은제12과에서노래로배웠었는데요다시한번복습해보는게좋겠습니다두번째그룹은마스아음절의모음이에가되는동사입니다 食べます 먹습니다를예로활용형을확인해볼까요사전형으로할때는마스를루로바꾸어서 食べる 가됩니다타형은마스를타로바꾸어서 食べた 먹었다가됩니다두번째그룹에는그밖에도 見ます 봅니다와같이마스아음절의모음이이인경우도있지만요아주적습니다세번째그룹은 します 합니다와 きます 옵니다입니다이그룹은불규칙으로변화를하지만요이두개밖에없으니까요외워두면좋습니다します합니다의사전형은 する 하다이고요타형은 した 했다입니다きます옵니다의사전형은 来る 오다이고요타형은 来た 왔다입니다태형과나이형의활용형표도인터넷과교재에있으니까요참조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지금까지선생님가르쳐주세요코너였습니다이어서의성어의태어코너입니다오늘은감기에관한의성어의태어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족족 콧물이나오는모습인가요 네아닙니다 족족 는열이나서온몸이으슬으슬오한이나는모습이죠또족족은공포로서극도의긴장상태에서떨고있는모습이나또반대로너무기쁘거나기대로흥분했을때의모습도나타냅니다다음에소개할표현도몸상태가안좋을때사용합니다 무카무카무카무카 는구토가나려고할때의모습입니다또는화가치밀어오르는모습도나타냅니다 의성어의태어오늘은 족족 와 무카무카 를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안나가오늘있었던일을회상하는안나의한마디코너입니다 일본에서는식욕이없을때식사는죽으로한다네사과를갈아서먹는것도인기가많다고해모두소화하기좋을것같아 네제40과공부어떠셨는지요오늘의중요표현은 頭がズキズキします 머리가지끈지끈합니다였습니다 다음시간에는안나가일본어로메일을씁니다많이기대해주세요